꼬리칠의 도룡뇽, 열무거, 버들치, 가재, 그리고 송두율.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FM영화음악은 퀴즈로 시작합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정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조롱하듯이 불렀죠. 영화 Bowling for Columbine의 엔딩곡 What a Wonderful World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정답 생각해보셨어요 여러분? 정답은요? 아,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반딧불이, 꼬리칠의 도룡뇽, 열무거, 버들치, 가재, 그리고 송두율 교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고 제가 물었었는데요. 정답은요? 지표생물입니다. 지표생물. 이 지표생물이라는 것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오염도를 판단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지표생물은 바로 송두율 교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엊그제 드디어 마침내 송두율 교수가 구속됐죠. 반국가 단체 가입, 회합통신, 잠입 탈출이라는 그 고색 창연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다가 사기 미수 혐의까지 추가됐어요. 아주 새롭죠. 때때로 우리 검찰의 상상력에 대해서 아주 놀라울 때가 있는데요. 그 사기 미수 혐의, 자신을 정치국 후보 위원이라고 지목한 황장엽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 곧 사기 미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파렴치범의 혐의까지 얻게 됐는데 참 우리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화해와 통일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태도요. 다양성의 예외로 송두율 교수는 규정되고 말았어요. 우리 사회 도대체 어떤 기준에 맞아야지 우리 사회, 이 사회에서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송두율 교수, 지표 생물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땅에 너무 일찍 돌아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동시대를 살고 있는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하셨던 정원경 씨. 영화를 좋아하지만 요즘은 통 보질 못합니다. 더 이상 영화 안으로 숨어들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나 오늘만은 좋은 영화 한 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영화 속의 작은 승리들을 보면서 희망이라도 얻고 싶습니다 하셨죠? 그 오진경 씨는 바라고 원하기만 해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월에 너무 많이 걸린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에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저번에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참 살아가면서 말랑한 것에 물들고 부드러운 것에 시선이 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 가끔은 절망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고 임수진 씨가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부드러운 것에 시선이 가는 내가 잘못인가요? 그건 잘못이 아니거든요. 부드러운 것에 시선이 가는 것이 당연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건지 예, 가끔은 함께 덩어리로 뭉쳐서 이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면요 참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는 여러 사람들을 껴안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잃지 않고요. 따뜻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보면 읽다가 목이 메일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힘도 되고 고맙고요. 또 박재웅 씨의 꿈에 관한 사연도 읽어보면 참 기분이 그때 사연을 읽으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과학자시네요. 어떻게 말하면 꼬마 과학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내년에 대학원에 진학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꿈에 또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꿈은 자신이 미래에 정말 하고 싶거나 바라는 마음이 생각에 나타나는 거라고 믿는데요. 결국 인간의 능력은 늘 꿈꾸며 갈망하며 진정으로 원할 때 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진화하면서 발전하면서 늘 바라만 보았던 달나라에 가고 싶다는 꿈을 꾸어왔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시간이 34년 전이네요. 1969년 달나라에 달에 인류가 도착한 때요. 전 우주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찮은 먼지 조각 같은 꿈이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꿈인 음악. 제목이 꿈인 음악이죠. 영화 중경삼님에서 왕비가 부릅니다. 멍중른. 미니 시리즈 영화 그리고 11월 한 달은 영화 음악을 저희가 들려드리는데요. 영화 음악의 숨은 보석 찾기 시간입니다. 좀처럼 듣기 힘든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아름다운 영화 음악들을 만나보는데요. 그 영화 음악을 들려주시는 분, 세계 음악 전문가 전기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늘 반가워요. 그리고 늘 기대가 돼요. 어떤 보석들을 가지고 나오셨을까? 오늘은 또 어떤 보석을 풀어드릴까 생각을 해보다가 정우님 씨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영화 그리고 영화 음악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영화 음악 하면요? 네. 영화와 영화 음악. 영화와 영화 음악이요? 네. 그러면요? 살갗이요. 살갗. 피부요. 피부로 와닿는. 그게 아니라요. 영화에게 있어서 영화 음악은 살갗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벗겨내요? 갑자기 너무 살벌하게 이야기를 했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영화의 이야기를, 영화의 주제를 때로는 들려주고 또 영화 속에 녹아들어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음악만 가지고도 행복해지기도 하고 여하튼 음악 없는 영화는 살갗 없는, 피부 없는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상상을 하게 만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비슷하실 거예요. 저는 뭐 추억, 꿈 뭐 이런 거거든요. 네. 뭐 추억이라고 하면 과거일 테고 꿈은 뭐 미래일 테고. 네. 그런데 사실 국내에 소개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외국 영화들은 참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전부터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게 아직 보지 못한 영화들을 네. 이렇게 들으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예. 그것도 있어요. 그게 참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꿈을 꿔서 영화 한 편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제가 요즘 소개해드리는 음악과 그 영화들이요. 좀 낯설긴 하지만 영화 음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도 같이 영화 음악을 사랑하는 저로서도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어요. 아, 좋습니다. 사실 네. 전기현 씨의 이 시간에요. 저는 그 음악 속에 이렇게 푹 빠져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목욕탕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 영화 음악이 둥둥둥둥 가득 있고 저는 그 안에 행복하게 이렇게 딱 몸을 담그고 이 시간을 즐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살갗과 그 정도로. 목욕탕. 아니, 네. 아니 그 정도로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음악들만 골라 오시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 더욱 기대가 돼요. 어떤 네. 거죠? 그래서 첫 주에는 그 유명 작곡가들의 음악 들려드렸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 작곡가들 들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 외에 작곡가들의 아주 아름다운 음악들 골라왔습니다. 네. 첫 번째 작품은요. 그 우르가라는 영화예요. 우르가. 제가 명성만 듣고 영화는 보질 못했어요. 그쵸. 우리 국내 소개가 안 돼? 비디오로 개봉은 안 되고 아마 비디오로 출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비디오로 구해볼 수가 없었거든요. 참 아쉬워요. 이런 영화들은 좀 꼭 소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널리 네.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이 우르가라는 영화는 1991년에 니키타 미알코프라는 그 러시아 감독이죠. 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1991년 당시이기 때문에 소비에트 연방 시대입니다. 그래서 네. 소련과 프랑스 합작 영화였어요. 이 우르가라는 영화를 연출한 니키타 미알코프 감독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1945년생,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줄 알았어요. 네. 45년생이니까 한 예순이 다가오는 그런 감독이죠. 배우 겸 감독이에요. 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을 보니까요. 연출한 작품보다 연기했던 작품이 더 많아요. 네. 작품 수로 보면. 네. 국내에서는 뭐 위선의 태양이라든지 그 러브 오브 시베리아로 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독의 작품 중에 정말 제가 꼭 추천해주고 드리고 싶은 작품이 뭐냐면 77년에 그 메카닉 피아노를 위한 미완성의 악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그 79년에 5일 밤이라는 영화. 이 두 영화는 정말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좀 기회가 되신다면 어떤 제목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그 첫 번째 메카닉 피아노를 위한 미완성의 악보라는 작품은 그 20세기 초가 배경이 된 그 러시아의 좀 약간 부르주아를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그런데 이 두 영화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옛 사랑을 다시 만나서의 그 느낌을 네. 전해주고 있어요. 음악들도 참 좋고요. 이제 이 두 영화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87년에 검은 눈동자라는 영화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안니 그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이 91년에 우르가 이 작품이 그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해 그 황금사자상을 네. 수상할 정도로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음악은 에두아르드 아르테미에프라는 그 니키타 미알코프 감독과 콤비로 작업을 많이 한 작곡가예요. 이 작곡가가 나이가 더 많네요. 1937년생이고요. 네. 63년에 첫 영화 음악을 해서 다작을 했어요. 100여 편이 되는 작품을 했습니다. 이 우르가라는 영화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우르가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몽골인들이 그 사냥할 때 이렇게 올가미로도 쓰이는 네. 도구인데요. 그 다른 용도로도 쓰여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다란 나무대에 끝에 이렇게 빨간 천을 달아서 그 평원 한가운데 이렇게 딱 꽂혀놓습니다. 그러면은 저 사방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 우리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우르가라는 거는 그 몽골인들의 생활 그 자체이자 사랑을 또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몽골의 대평원에서 그 몽골인들의 그 주거지 그 둥그런 천막 있죠? 게르라고 하는 그런 천막을 치고 이 자연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그 유목민 가족의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러시아인 트럭 운전수가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그렇게 이 가족의 변화가 좀 생기게 되고 간단하게 말하면 뭐 문명의 혜택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씩 서로를 배워가는 그런 얘기예요. 네. 뭐 예를 들자면 TV를 가져다 놔서 온 식구가 말 한마디 없이 한쪽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광경, 웃지 못할 광경이 보여지다가 얼마 안 가서 뭐 다시 제자리로 자리를 잡는다든가 또 아버지와 함께 연을 날리면서 놀던 어린 아들이 한동안 또 장난감에 빠져들었다가 또 마지막에 다시 연을 잡는 거라든지 뭐 결국엔 그들의 삶의 패턴을 그대로 다시 유지를 해요.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라서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 있지도 않나 그런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니키타 미알코프 감독의 힘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그 광활한 몽골 대평원의 한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모르는 그 바람에 제 머리가 막 휘날려요. 영화를 보다 보면. 네. 그래서 아마도 그의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들도 저하고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황금사자상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 정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음악입니다. 예. 이 OST는 정말 제가 가장 아끼는 사운드 트랙 중에 하나예요. 곡감 빼먹는 기분이 아주 쏠쏠해요. 그래서 이 영화 우르가 중에서 제가 네. 들려드릴 곡은 곡들이 짧아서요. 두 트랙을 이었습니다. 네. 한 곡은 더 문, 달이라는 네. 곡이고요. 이 에드와르드 아르테미에프가 작곡한 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그 러시아인이 그 네.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몽골인 딸에게 그 러시아 노래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네. 장면에 흐르던 곡입니다. 러시아 민요예요. 네. 나소프각 만추리라고 그 우리 왜 만주 있죠? 만주 언덕이라는 네. 그 러시아 민요입니다. 이 노래는 그 저 러시아인을 연기했던 블라지미르 고스도힌이라는 배우가 직접 불러줍니다. 이 바람 소리로 시작해서 바람 소리로 끝나요. 달과 만주 언덕. 좋네요. 제가 만져볼판 커다란 아주 끝이 없는 벌판에서 서서 바람을 맞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뭐죠? 에드워드 알테미에프의 The Moon, 달과 그리고 만주 언덕이라는 곡을 함께 이어붙여 오셨죠? 네. 앞에 들으신 The Moon이라는 곡은 네. 플루트인지 피리인지 이런 소리가 네. 나죠. 그게 앨범 크레딧에는 매직 플루트라고 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연주자인 기 베르통이 그 매직 플루트를 연주를 해줬고요. 네. 우리 임재현 프로듀서는 꼭 우리나라 악기 뭐 단소나 퉁소 소리 같다고 네. 그러는데 목관 악기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악기를 두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매직 플루트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코디언 있잖아요. 그 네. 아코디언 연주는 그 프랑스의 최고의 그 아코디언 연주자 리시아 갈리아노가 네. 연주를 해줬습니다. 이 앞에 더문은 그 당시에 말이죠. 영화 개봉 후에 프랑스에서 그 순식물성 화장품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였었어요. 갑자기 그 감이 떨어지면서요. 확 약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식물성 화장품이 있으면. 네, 그야말로 자연에 가까운 그런 네. 음악이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곡에 왜 이렇게 아코디언의 노래를 부르다가 그 오케스트라 연주가 네. 오버랩이 되잖아요. 그 연주는 볼쇼이 시어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줬고요. 네. 이 곡 들으면서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혹시 그 아이즈 와이드 숏의 그 쇼스타코비치의 네, 그 재즈 모음곡 예. 월츠 2번. 왜냐하면 같은 월츠 리듬이기 때문에 그 곡하고 느낌이 아주 비슷하죠. 네. 근데요, 이렇게 이런 음악 있잖아요. 들려드리기 전에 미리 청취자들께 뭐 준비 같은 거 좀 하라고 해주세요. 좀 전에 저는요, 만약에 방 안에 있었으면 창문 막 열고 내가 바람을 맞으면서 이 음악을 들으면 그 감이 막 온몸으로 이렇게 음악이 더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실제 바람이 없어도 음악 자체가 바람을 음악이 바람을 해주니까. 느끼게 해주지만 네. 그래도요. 너무 좋네요. 자, 그렇게 좋아하셨던 곡은 이제 지났고요. 네. 자, 두 번째 작품은 뭐 역시 좋아요. 독일 영화입니다. 네. Late Show라는 영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영어로 Late Show 그야말로 쇼입니다. 이 영화는 1999년도 최근 작품이죠. 네. 헬무트 디틀이라는 독일 감독의 작품인데요. 이 헬무트 디틀은 1944년생이고 텔레비전 출신이에요. 그래서 네. 텔레비전 뭐 미니시리즈를 많이 제작을 했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다음에 영화로 옮긴 그런 감독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알려진 영화 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네. 더구나 독일 영화 특히 네. 국내에 소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영화의 얘기는 역시 텔레비전 얘기예요. 그 시청률이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그 쇼를 되살리기 위해서 텔레비전 제작자 셰퍼라는 이 제작자가 그 우연히 무명이지만 이 가능성이 보이는 라디오 DJ 한네스라는 남자를 찾아냅니다. 그렇게 그의 야심만만한 심야 토크쇼 프로그램 제목이 바로 이 레이트 쇼예요. 그런데 뭐 순탄치만은 않겠죠. 이 한네스라는 남자의 부인은 이 같은 방송국 TV 드라마의 인기 스타였어요. 네. 근데 이제 모두 내던지고 자기 사업에 몰두하려는 그런 텔레비전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자이고 그 남자의 부인이 그리고 네. 또 제작자 이 셰프의 동료이자 연인이기도 했던 카를라라는 여자는 또 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 한네스를 이용하려고 하고 말이죠. 그리고 방송국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인 베어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방송국의 파산을 기다리는 어떤 또 속내가 있고요. 이렇게 그 TV쇼를 중심으로 해서 뭐 사랑과 욕망, 음모 뭐 이런 것들이 뒤엉킨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실제 그 두 남자 주인공이 실제 독일에서 최고의 TV쇼, 토크쇼 진행자여서 그 두 사람을 데려다가 연기를 시켰기 때문에 네. 독일에서는 당시에 상당히 큰 화제를 일으켰던 그런 작품이라고 그래요. 이 스테판 자하리아스라는 작곡가가 이 음악을 맡았는데 이 스테판 자하리아스라는 독일 작곡가 역시 텔레비전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독일 이외의 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곡가예요. 저는 제가 이 음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파리건 아니면 뭐 일본이건 어디 해외를 가면 항상 네. 그 음반샵에 들러서 그 보는데 그 특히 월드뮤직하고 이 영화음악 쪽은 아예 A서부터 Z까지 다 이잣듯이 다 찾아봅니다. 네. 그 중에서 그러다가 이렇게 딱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왜 그쪽에 이제 리스닝 시스템 이런 게 잘 돼 있기 네. 때문에 이제 궁금한 건 들어볼 수도 네. 있고 하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사가지고 왔는데 이 영화도 소개가 안 됐고 음악도 좀 생소하실 텐데 음악을 들어보시면 네. 그다지 생소함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스타일의 음악인가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멜로디가 살아있는 아주 예스런 영화 음악이에요. 네, 그렇군요. 들어보시면 알 텐데 제목이 이것도 샬바스 두 트랙이었습니다. 베어스 팀, 그러니까 베어의 테마 그리고 Dreams라는 주제곡이에요. 이건 네. 노래인데 그 호주 출신의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가수 제인 커머퍼드라는 여가수가 불러주는 Dreams라는 곡, 이 두 곡이었습니다. 네, 들어보죠. 독일 영화 1999년 작품 라이트 쇼 중에서 두 곡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베어의 테마 그리고 네. 꿈 드림스였습니다. 네, 정말 옛날 영화 음악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특히 처음에 그 베어의 테마가 첫 곡이었나요? 역시 피리 소리 같은 게 들렸고요. 그 거기에 쓰인 악기는 네. 그 발랄라이카를 썼어요. 발랄라이카요? 특이하게도 발랄라이카가 뭐냐면 러시아 민속악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타와 약간 비슷한데 그 약간 전혀 피리랑은 상관이 없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내가 그 음색이 아주 칼칼하면서도 아주 네. 맑고 하이톤이 많이 나고요. 이렇게 생긴 거는 그 울림통이 삼각형으로 네. 생긴 그것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운드를 내서 이 독일 작곡가가 또 러시아 악기를 써서 이게 또 참 그 굉장히 음색이 네. 노스탈지를 불러일으키죠. 그렇죠. 독일 네. 음악 같지가 않고요. 오히려 되게 이게 따뜻하고요.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더 생소합니다. 이집... 저는 생소할수록 좋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이집트 영화예요. 네. 이집트 영화인데 이 영화는 1997년도 작품입니다. 운명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알마시르라는 제목인데 이집트 감독 유세프 샤힌의 만든 작품이고 이집트 프랑스 합작 영화입니다. 네. 이 유세프 샤힌 감독은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1926년생이니까 예, 거의 뭡니까? 아흔... 거의 여든 예. 응? 그쵸? 네. 네. 1950년에 데뷔했어요. 이 이집트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노장 감독입니다. 이 영화 운명이라는 영화는 어떤 거냐면요. 12세기예요. 배경이. 네. 아주 오래된 12세기 그 아랍인들이 지배하에 있던 아랍인들이 지배했던 그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이 네. 당시 그 지방이 배경이 됩니다. 거기에 살았던 실존 인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아베로에스라는 그 이슬람 철학자입니다. 네. 그 당시에 실존했던 이 사람은 그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법 관이기도 했고 또 과학자이기도 했고 의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가시였겠죠. 네. 왜냐하면 인간들이 뭐 인간의 사고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에게서는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렇죠? 이 근본주의자들의 음모로 해서 음모로 인해서 아베로에스가 쓴 책들이 모두 불태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베로에스의 제자들이 그걸 다 카피를 해서, 물론 손으로 다 적었겠죠. 네. 카피를 해서 국경 너머로 이렇게 빼돌린다는. 그래서 이 아베로에스가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잇는 그런 철학가였어요. 그래서 그 서양 철학에 있어서 한 주춧돌이 된 그런 이 아베로에스라는 이슬람 철학자의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가 97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어디서 보셨어요? 아, 프랑스에서 봤죠. 아, 네. 그러니까 역시 그때 살던 때는 아니지만 네. 가끔씩 가면요. 네. 하루에 한 서너 편씩 영화를 봐요. 근데 네. 이것도 음악을 먼저 듣고 나서 영화를 찾아본 경우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왜 우리 인도 영화 보면 막 느닷없이 이렇게 막 모여서 노래하고 싶고 네, 갑자기 이러잖아요. 갑자기 어울리지도 네. 않게 상황이 되고 그러죠. 그만큼 코믹하지는 않지만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제가 속으로 하면서 봤던 게 예전에 왜 북한 영화들 우리 좀 봤잖아요. 네. 그 뭡니까 홍길동 뭐 임꺽정 안중근 의사 뭐 이런 그 전기 영화들이 네. 많았는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 북한 영화들 보면 그 특이한 그 테크닉이 있어요. 그 아주 급작스럽게 줌인이 들어가서 극단의 클로즈업을 네. 잡는 네. 그게 아마 그 영화 그런 영화들 전기 영화들에 있어서 그런 어떤 느낌을 강렬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테크닉이기도 했는데 그게 이 영화에서 그걸 사용하더라고요. 이집트 그래요? 영화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일종의 전기 영화죠. 그렇죠. 예. 그 예전에 봤던 그 북한 영화들은 그래도 제가 90년대 초반에 예. 본 건데 그거를 97년에 이집트 영화에서 다시 볼 수 있었어요. 그런 그 북한 영화들은 또 어디서 보셨어요? 그거는 파리의 시네마테크에서. 아, 역시. 네. 네. 참, 우리가 북한 영화를 볼 수가 없는데. 아니, TV에서도 하지 않았었나요? 아유. 우리 TV에서도 했었어요. 저희 TV에서요? 네. 언제 했었죠? 좀 전에, 저 꽤 전에, 오래 전에, 아주 오래 전에. 그래서, 아, 이 영화들을 우리나라에서도 TV를 통해서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랬었고, 이 음악은요. 네. 이 운명이라는 영화의 음악은, 가말 엘타윌하고 예히야 엘무지라는 이 두 사람의 음악가가 맡았습니다. 이집트 네. 음악가인데요. 그 중에서 이 가말 엘타윌이라는 작곡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1922년에 태어나서 올해 얼마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의 국가를 작곡한 국민 작곡가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게다가 주변의 아랍 국가 몇 나라의 국가까지 또 작곡을 해주고 주변 아랍 국가의 네. 국가까지요? 어우 네. 정말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예. 그런 작곡가입니다. 이 음악은 제목이 레퀴엠이에요. 진원곡 레퀴엠인데 아랍 느낌이 짙게 배어있는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한 아주 이 곡도 아주 예스런 그런 음악이에요. 영화의 느낌과 예. 더불어서 우리가 그, 이집트의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이집트의 음악의 특성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요? 뭐 보통 아랍 음악, 그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아랍 음악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 노래를 한다 치면 그 아랍 사람들 노래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니요 본 적 없어요. 왜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들 있죠? 네. 꺾는다 그러는 네. 거 있죠. 아, 네, 네. 그거를 엄청 잘 꺾어요. 예, 저도 터키 음악은 들어봤어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런 그게 노래를 딱 들으면 그게 예.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뭐 이 곡은 노래는 아니고 아주 서정적이면서도 그 약간의 긴장감, 이 영화에 약간 느낌이 배어 있는 긴장감도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 들어볼까요? 레퀴엠. 이집트의 국민 작곡가라고 하셨나요? 네. 까말 엘 타일. 그래서 그런지 이 레퀴엠을 들어보니까요, 약간 거룩한 느낌과 비애가 함께 느껴지네요. 이집트 영화음악 1997년작 운명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은 세계음악 전문가인 전기현 씨와 함께 영화음악의 숨은 보석찾기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영화음악 준비해 오셨어요? 이번에는 영화는 독일 영화고요. 합작이지만 그리고 작곡가는 그리스 작곡가입니다. 영화는 아프리카 여인이라는 영화예요. 네. 라프리카나라고 1990년도 작품인데 마르가레트 폰 트로타라는 독일 여성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합작 영화고요. 네. 이 마르가레트 폰 트로타 이 감독은 1942년생이고요. 독일의 그 배우 출신의 여성 감독이에요. 아마 네. 배우로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또 그 볼커 슐렌도프 감독의 부인으로 기억을 하신 그렇군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폴커. 저희는 폴커라고 발음을 하는. 아, 폴커. 예, 폴커. 아니, 발음이 너무 좋으셔서 늘 감탄을 해요. 아니, 원래 이 도구에서는 V를 4라고 하잖아요. 네. 예, 예. 폴커 슐렌도르프, 양철북으로 예, 유명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엑스와이프입니다. 이성적인 성격의 마르타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네. 감성적인 면이 두드러지는 안나. 이 두 여자는 그 서로 아주 많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절친한 친구예요. 정말 네. 둘도 없는 친구인데 이 마르타의 연인이었던 빅토르라는 남자가 그녀를 버리고 가장 친한 친구 안나에게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거죠. 네. 그러고서는 이 마르타는 그 의사입니다. 여기서 마르타는 아프리카로 떠나게 돼요. 네. 아, 그런데 이 안나, 빅토르가 자리를 옮겼던 이 안나는 나중에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르타에게 돌아와 달라고 네.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랬더니 마르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금 그들의 우정을 뭐 예전과는 좀 다르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우정을 다시 쌓아간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마르타 역의 바바라 슈코바 라는 독일 배우, 그 유로파에 나와서 정막 바하고와 네. 같이 연기했던 그 이지적인 느낌의 배우죠. 그리고 스테파니아 산드렐리라고 이탈리아 배우가 안나 역을 맡았어요. 네. 이 영화의 음악을 그리스의 여성 작곡가 엘레니카 라인드루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안개 속의 풍경하고 네. 안겔로플로스 감독과 네. 콤비죠. 이 테오 안겔로플로스 감독하고 콤비로 예. 82년부터 콤비로 많은 작품을 남긴 작곡가죠. 저는 이 엘레니카 라인드루가 생각보다 나이가 좀 많더라고요. 이 정도를 말할 정도인데 시운이 넘었더라고요. 1950년생이니까. 네. 이 엘레니카 라인드루는 뭐 영화도 그렇고 연극, TV 뭐 다방면에 음악을 하는 작곡가입니다. 보통 이 엘레니카 라인드루의 음악하면 안개 속의 풍경이나 뭐 영혼과 하루 뭐 이런 음악 들어보면 이렇게 무겁게 착 가라앉은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가슴속에 막 이렇게 파도가 막 일렁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오보에를 또 많이 쓰죠. 이 까라인드루가. 네. 그래서 이 곡도 클라리넷하고 오보에가 이끄는 멜로디에 그 기타하고 베이스 그리고 간단한 퍼커션이 아주 좀 이렇게 가벼운 리듬감을 얹어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계셨던 그런 엘레니카 라인드루의 곡보다는 약간은 가벼워진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이 곡을 들으면 저는 그 모래시계 있죠, 왜? 이렇게 놓으면 슬그머니 언제인지 네. 모르게 막 이렇게 슬슬 떨어지는 네. 그런 모래시계가 그런 그림 그려져요. 그러다가 또 다 떨어지면 또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또 반대로 이렇게 슥 떨어지고 아마 들으시면 그런 느낌 가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제목이 댄 드라 덩스 그러니까 춤의 테마 예. 댄스의 테마 피날레 이 곡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곡을 들으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죠? 예, 오늘 세계음악 전문가이신 전기현 씨와 함께 영화음악의 숨은 보석찾기 시간, 특히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만나봤던 뭐 영미 영화, 뭐 프랑스 영화 그런 영화들보다는 그 바깥의 영화들의 영화음악들을 주로 들어봤는데요. 먼저 그 에드와르드 알테미에프를 만나봤고요. 그리고 스테판 자카 디아스라고 하셨네요. 발음하기 힘들어요. 독일 영화음악가 만나봤고요. 그리고 이집트 영화음악가, 이집트의 국민 작곡가 만나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합작 영화인 아프리카 여인에서 음악을 맡았던 카라인드로의 영화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아무래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늘 좋은 영화음악 이야기 정말 고맙습니다. 저기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이야기 숨은 보석 잘 준비해 오세요. 네, 예,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FM 영화음악 오시는 길을 알려드리지 않았네요. 아, 저희 주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입니다. 우편번호 150-600번이고요. 인터넷으로 오시는 길은 쉬우니까요. 오늘은 그냥 탄락할게요. 그리고 아, 참 저희 시사회도 준비되어 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미스틱 리버.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8시 50분에 신촌 아트레온 2관에서 있습니다. 신청 저희 인터넷 게시판에 해주세요. 자, 내일은요 박찬욱 감독을 모실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